안녕하세요. 저는 랜디 H입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 24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다들 이 시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미하엘 앤드의 모모, 오늘의 도토리입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시즌2는 지금까지 예콤님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미 인사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으셨죠? 누구보다 열정적인 발로란트의 전사이지만 때로는 책을 읽는 따뜻한 남자. 노이즈로 렘넌트 보이스를 뒤집어 놓았지만 오늘은 지적인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남자. 자기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썸탐을 3시간 동안 번역했던 남자. H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렘넌트 노이즈로 렘넌트 보이스 방송에 데뷔를 하고 또 번역을 맡고 있는 H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소개 멘트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 준비는 아니고 그냥 방금 전에 네, 랜드님이 하신 말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좀 강조를 하기 위해. 요즘 랜던트들은 이렇게 임기응변이 좋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그 예전에 랜던트 노이즈 나온 걸로 램청자들이 아주 네. H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방송 듣고 본인은 어떠셨나요? 아, 저 안 들었어요, 저는. 안 들었다고? 네. 그래 놓고 그걸 안 들었다고? 저 못 듣겠더라고요. 처음 저게 들으려니까. 네. 못 듣겠어서 못 들었어요, 저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듣기 엄청나게 민망하죠. 네. 랜디님 얼굴 어떻게 매번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셔요, 진짜. 저 어떻게 이거 매번 하고 있을까요? 저 맨 처음에 진짜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도 지금 지금 전혀 못 듣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저 혼자 떠들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아, 네.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떡하셨어, 진짜. 근데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주시고 네. 그냥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할 사람도 생겨가지고 저는 한결 나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목소리 들리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H님에 대해서 좀 따질 것들이 있죠. 아, 따질 것들이요? 네네. 그 아. H님은 랩넌트 노이즈를 안 들었다고 했지만 우리 랩청자 여러분들은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 랩넌트 노이즈를 그 청취해 주셨거든요. 아, 네, 그러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꽤 높게 나와서. 사실 우리 방송에서 조회수 400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높은 조회수예요. 아,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네,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와, 랜청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처절하게 알았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겠네요. 랜던트 노이즈를. 네, 계속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네, 일회성이 아니라 램보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랩넌트 노이즈에 너무 길들여져 버려서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분은 다행이긴 한데요. 그 시청 소감들이 좀 남달라요. 그 어떤 그런가요? 램청자분께서는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이거 그 랩넌트 노이즈를 들으면서 일을 하다가 그 새어나오는 음숨을 참으려고 안면 경직에 걸릴 뻔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냄청자 계셨고요. 지하철에서 푹 하고 웃었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라는 그런 냄청자 계시고요. 미국 텍사스의 모 냄청자께서는 이거 듣고 네. 밤에 너무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잤다. 불면증을 호소하신 분 계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어떻게 그 정도가 아닌데 다들 너무 과찬을 하시고 싶어서 과찬이 아니라 지금 피해 네. 호소예요. 피해 호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닐 텐데 저희가. 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실 건지 그거를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랩넌트들 지금 앞으로...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금 눈치를 받고 지금 머나먼 미국 앞으로... 텍사스에서 지금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야 지금? 앞으로는 다 같이 딱 밥 먹을 때 오후에만 랩넌트 노이즈를 듣도록 경고문을 달아야죠, 랜드님이. 그래서 랩넌트 노이즈는 계속 가는 거다. 라는 거죠. 네. 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 네, 랩넌트 노이즈가 나오는 때는 랩넌트 노이즈 정량제를 도입해라. 저녁에 밥 먹을 때만 네. 듣는 네. 걸로. 아 근데 좀 궁금한 거, 가족들끼리 혹시 랩넌트 노이즈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걸 틀어주셨어요 계속. 밑에서 계속 틀고 듣고 계셔서 진짜 되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네, 이어졌는데요. 아 어떨지 참 상상이 돼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듣게 돼서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 랩넌트 노이즈를 들으시고 내 시청 소감을 너 그렇게 웃어대고 나서 다시 그냥 혼자서 방송하려면 심심하겠다 야 그런 시청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좀 한동안 약간 현자 타임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연예인병에 걸릴 수 있어 라고. 연예인병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뭐 연예인들이 하는 급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텐션이 나왔다는 거죠 그 방송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네. 두 분을 모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언제 모실 수 있을까? 있어야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H님은 좀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온 거죠? 아, 네. 아무래도 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번에는 너무 까불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돼요. 네, 지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과연 지적인 H님의 모습은 어떨지. 오늘 영어가 마음의 양식 도토리인데 사실 랩넌트 노이즈 하기 전날에 H님께서 먼저 이 포럼을 제안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 복습을 하고 있었어 그때 랩넌트 노이즈 출연 때문에 한번 몇 번씩 들어보고 있었는데 그때 랜디님이 모모를 포럼하고 싶다는 걸 딱 그 들었어요 그 도토리 번외편에서. 와. 그래서 이브랑 모모랑 내용이 뭔가 너무 잘 어울려서 네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WRC 메시지랑 그게 어울린다고 그랬나? 리더 메시지 2부였을 거예요. 아,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2부 네네. 말씀이랑 모모 말씀이 어울리는 것 같다. 그 2부 말씀 뭐였죠? 네. 2부 말씀에 기다림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의 2강 말씀. 네, 2강 말씀. 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목은 그거예요. 네. 그 제목이 뭐였지? 리더의 그러니까 25 기다림. 네, 기능 서밋. 그걸 거예요. 네. 기능 서밋 인턴십.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리더는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네. 제가 그걸 아마 통역을 했을 거예요. 뭐였나? 어쨌든 그걸 통역했을 거예요. 자신이 포럼한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노이즈 형제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한 거죠. 그러면 한 김에 네. 그때 그 기다리라는 메시지 듣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모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네네네. 그 전에 도토리에서 그걸 들어서 모모에 대한 걸 들어서 모모가 생각이 났는데 모모의 내용을 들어가자면 모모가 진짜 시간에 관한 거잖아요. 네, 시간에 관한 책이죠. 시간에 관하고 그리고 모모의 가장 특별한 능력이 잘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였어. 맞아요. 네, 그 근데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죠? 그래서 메시지에서 방금 뭘 붙잡았냐고요? 머릿속에 할 말이 있습니다. 방금 메시지에서 그 기다림이 네. 제가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네. 저희는 그걸 못 기다리고 왜 매번 응답을 못 받지? 왜 저희는 그걸 바로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지 그것을 붙잡게 되었어요. 네. 랜디님 그때 뭐 붙잡으셨나요?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네? 야, 능숙한데? 그 리더 이강 말씀이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5시에 네. 대한 말씀인데, 사실 저는 좀 그때 H님 이야기 듣고, 이거 포럼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석할 줄 몰랐어요. 그 모모랑 그 이강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포럼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때 이미 계획을 했던 거죠. 아, 네. 저 그때 뭔가 바로 생각났던 게 모모에서도 방금 말씀만 드렸듯이 그 배포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길 닦는 그렇죠. 길을 쓰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네. 그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할 말이 못 찾으면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네. 또그 한참 뒤에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그 같이 얘기했다시던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걸 듣고 그걸 읽고 생각이 난게어 저희도 분명히 그 하느님이랑 응답을 받았는데 한참 동안 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오거나 하면은 하느님을 못 믿고 하나님 그 응답이 없다고 막그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우상을 만든 것도 분명히 그런 이유로 있어서 그거랑 뭔가 연관이 되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랑 그참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모모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보였다는 네, 그런 그런 프롬이죠. 것도 있고 여기 나왔듯이 기다리다가 잊어버리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경험도 하고 분명히 들었는데 네.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모모를 통해서 본인이 통역했던 세계 아, 랩런트 리더 수련회 이강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 해석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우리가 못 기다려. 이거는 많은 랩런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조급하다. 근데 그냥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참 자연스러운 포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꼭 모셔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램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모모를 읽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배포 네.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한번 좀그 궁금한 램청자들을 위해서 이 모모가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모라는 정말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8살인지 12살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모모의 가장 큰 특기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들어주기. 네, 누가 싸우든 무슨 고민이 있거든 슬프든 잘 들어주기만 한다고 잘 들어주고 그러면 고민이 해결된다고 또 나와 있고 네. 모모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배포 할아버지랑 그 지지라고 네. 지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다른 이야기꾼이죠. 사람에게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지지는 자기 꿈이 되게 유명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연예인처럼.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방금 말했던 베프 할아버지는 기를 쓰는, 기를 닦는 사람인데, 네. 제가 베프 할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기를 처음 봤을 땐 굉장히 멀어 보이고, 절대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걷고 쓰고, 한 걸음 걷고 쓰고, 바로 앞에,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바로 앞에만 보고 하면은, 어느새 금방 다 해버린다고. 맞아요. 그런 말 네,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베프 할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묘사가 돼요. 네, 맞아요. 좀 네,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분. 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말을 생각할 때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한참 뒤에 말을 하셔요. 네. 그래서 그 베프 할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게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모모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뺏어가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말 급하게 살고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뺏어가는데 모모가 뭐 시간을 다시 가져온다 데려온다 시간을 다시 구출한다? 구출이 그쵸. 아닌데? 구해내죠. 그러니까 그게 네. 약간 거기서부터 판타지죠.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이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미셸 엔델이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책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네. 만들었죠. 네. 책 통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고 독일에서도 유명해졌다. 네, 맞아요. 일단 이 책에서 일단 학교에서 되게 정말 옛날에 한번 읽었고 이번에 포럼을 해야 돼서 약간 복음적인 시선으로 한번 더 봤는데 네. 뭔가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많이. 복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전에 봤을 때랑 좀 다른 것이 보였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묘사가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네. 그러니까 뭐왜 사는지 모르고 우울할 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그 시간을 뺏어가고 사람을 빨리빨리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가는데 이걸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아, 그렇게 맞아요. 아무도 예. 눈치를 채지 못한다고 나왔는데 이 얘기 뭔가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들인 거죠. 네, 영적으로 사탄인 아무도 거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진짜 바쁘게 살면서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거랑 뭔가 너무 연관이 너무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회색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판에서는 이제 회색 신사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회색 아, 네. 신사들이, 그러니까 신사가 아니죠. 신사는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정말 은행 직원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은행 직원 같은 느낌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행에서 일한다고 하고 보잖아요. 네, 시간은 은행에서, 네, 맞아요. 시간 저축은행 같은 데서 일한다고 소개를 해요. 시간 저축은행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고, 시간을 저축하면 나중에 시간을 많이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현혹을 하죠. 현혹을 하는데, 네.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은 안 들어보면. 되죠, 상님.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인데, 네.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다 자기 시간을 다 버리게끔 되죠. 그다음부터. 네, 버리고 다 자기 일만 바쁘게 하고 분명히 돈은 많이 번다고 적혔는데 돈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번다고 적혔는데 행복하지 못한다고 적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버린 시간들이 바로 이 회색 신사들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원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담배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운다. 시가처럼 말아서 피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딱 하는 짓들이 사탄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싶은 거죠. 사탄이랑 비슷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니다. 그치. 이게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다. 그쵸.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하죠. 하는데 그게 되게 공허하게 묘사가 되는 게참 이게 애들이 읽는 소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 모모의 모험 막 이런 게 약간 좀 상상이 돼가지고 그 상상력이 자극이 네, 돼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커서 네. 보니까 이게 어른 소설이에요 진짜로 엄연히. 네, 그러니까 뭔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도 그렇게 밝은 내용이 아니고. 네,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밝게 판타지 소설처럼 묘사가 됐거든요. 지지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야기들도 되게 판타지스럽겠는데 갈수록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퍼지게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른 동화다라는 생각을 딱 들게끔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사실 모모는 책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책은 굉장히 간단하게 적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해하기 쉽게. H님은 그 책을 그 독일어로 읽으신 거죠? 네, 전 독일어를 읽었습니다. 갑자기 확 지적으로 보여지는 아, 힘들다. 저 좀 학교에서 네. 배웠던 거라. 독일어로 모모를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독일어가 아, 원어잖아요. 미케일 아인데가 네. 네, 독일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 근데 독일의 네네네. 말씀하세요. 한국어랑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고 번역도 네, 잘돼 있으면은 뭐 서로 느끼는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한국어든 독일어든. 저는 뭐 한국어로 읽었는데 옛날에 읽었을 때 그냥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이 잘된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번역 때문에 뜬 거잖아요, 사실. 모모가. 한국어 번역 때문에 뜬 네네. 거잖아요. 사실 그 차경화 씨가 네. 번역을 했는데 그 네. 번역된 게 한국에서 너무 인기를 끌어가지고 미카엘 엔데가 막상 독일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독일에서 아니 저 사람 뭔데 한국에서 인기가 있냐라고 해서 근데 이책 보니까 재밌네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거꾸로 다시 그 네. 네, 베스트셀러가 갑자기 된 독일에서 또 뭐. 네 네.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모모가 팔려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제. 맞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독일 학교에서 읽는다는 거죠, 그거를. 네. 한국이 큰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미하 엔데는 죽을 때까지 자기 소설은 무조건 차경화 씨가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책 적을 때는 차경화 씨에게 조언도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영원한 소설인가? 이름을 그 한국어로는 잘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볼 때는 그 끝없는 이야기일 아, 네, 거예요. 끝없는 이야기. 네, 아마 그걸 거예요. 그거 네, 그걸. 네, 저는 읽어본 적 없어요. 아, 그래? 네. 저도 안 읽어봤어요, 이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경화 씨 번역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미케일 엔데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소설가로서도 독일에서도 이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죠. 네. 네. 독일에 미하엘 엔데 광장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네. 모르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독일에 미하엘 엔데 광장이 있는데요. 그 네. 광장에 모모 동상이 있어요. 아, 모모 동상이요? 네네네. 독일에 모모 동상이 아, 있어요. 표지에 있는 모모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표지에 있는 거 따라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 네. 설명 없으면은 이게 모모 동상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모모 동상 보면은, 작은 소녀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동상이에요. 작은 소녀가 앉아있는, 네. 네, 그러니까 작고 그냥 좀 이렇게 꼬불머리에 그냥 좀 이렇게 그 펑퍼짐한 그냥 옷을 입은 소녀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동상이에요. 그래서 설명 없으면 얘가 뭐뭔지 뭔지 모를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걸 동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네. 정확한 묘사가 안돼 있어요. 어떻게 아, 맞아요. 생겼는지. 그냥 작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머리가 길고 곱슬거리고 나이를 잘 알아볼 수 없다. 그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동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전. 놀랍게도 그 모모 동상을 보면은 딱그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나이를 식별하기 좀 애매하고 작고 네.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머리가 긴데 꿀머리예요. 아 그렇게 특징을 다. 네, 놀랍게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쭈그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서 그냥 이게 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딱 소설에 나오는 그 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근데 약간 섬뜩해요. 왜 섬뜩하냐면요. 아, 그래요? 이 소녀가 사람 귀를 들고 있어요. 귀를요? 예. 네. 누가 봐도 이건 귀야 귀. 귀를 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근데 H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모의 특징이 잘 들어주는 거였다고. 아 그래서 귀로 그걸 묘사해. 네 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땅히 뭐 모모가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기가 힘드니까 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그게?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너무 독일스러운 묘사 같다는 느낌? 너무 직접적으로 네. 얘는 잘 들어 네. 그러니까 귀를 들고 있어 이런 느낌? 아무튼 그 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섬뜩할 수 있는 그 귀가 또 너무 사실적이야.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특징은 잘 잡았던 거죠. 작고 볼품없는 소녀가 네. 잘 들어줘. 그 특징은 기가 막히게 뭐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괜찮 잘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설을 읽고 나서 보면은 아 잘 묘사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을 읽고 나서 보면 근데 좀 개인적으로 소설 같은 게 이렇게 비주얼화 그러니까 뭐 작품으로 뭐 만화나 영화나 그런 걸로 만들어주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글로 적혔으니까. 오 이거 근데 뭔가 네 이렇게 동상이나 뭐 영화나 그렇게 나오면 그게 달라버리면 상상이 깨져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뭔지 알겠다. 이거 원작충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 원작이 고증이 안 돼 있잖아. 이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제 상상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소설이나 그런 시 같은 걸 읽으면 다 다른 상상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은 그게 매력이죠. 그러니까 네. 그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진 가장 좋은 그래픽 카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네, 그렇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담아내지 못할 화질이 없고 담아내지 못할 네.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쵸. 딱 영화로 나오는 순간 상상이 좀 제한돼 버리는 그런 네. 건 있죠. 뭔가 이건 이렇게 딱 그 정답을 만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설이나 뭐 문학 쪽은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영화로 나온 순간 정답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기준을 정답이 정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책 그러니까 줄거리가 아까 이제 H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은 사실 등장인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엑스트라가 엑스트라 좀 많은데 뭐 엑스트라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게 이제 회색 인간들. 네, 회색 인간들 그리고 네. 초반 쪽에는 그 미용사도. 아, 미용사 있지 맞다. 그 네, 가장 처음 그 예로 잘 설명이 돼. 그 미용사가 회색 인간들한테 가장 처음 당하죠. 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가서 맞아요.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진행을. 그 미용사가 아마 푸치 씨. 아, 네, 그럴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푸지 씨가 이제 그 그냥 되게 평범한 미용사 한 명이죠. 네. 근데 그 미용사가 우울할 때 찾아왔어요, 딱. 왜냐면 그 미용사가 그때 했던 생각이 내가 죽으면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난 아예 없던 것처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아, 맞아, 계속하고 맞아. 있어서 거기를 파고 들어가요, 회색 신사들이. 맞아, 맞아. 그때 이제 개똥과 같은 그 계산법이 나오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나오죠. 네. 그 어떻게 계산하죠? 그걸? 그 시간을? 그때 자는 시간이랑 먹는 시간이랑 뭐 지낸 시간을 다 빼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쵸? 라면서 너에게 남은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면서 하는데, 아니, 야,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을 자는 시간 다 빼면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게 그쵸? 있는데, 다 하는 거뭐 자유 시간이랑 먹는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이랑 빼버리면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큰 숫자로 해버리니까, 초단위로 해버리니까, 저도 솔직히 저렇게 막 계산하고 있으면은 약간 당황하긴 할것 같아요. 저 엄청나게 큰그 초수가 나오잖아요. 네. 거의 막 그러니까 1억 단위 수의 이제 초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 잠자는 시간으로 당신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잠자는 시간으로 당신은 뭐 10억 초를 낭비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럼. 당신은 뭐 남의 머리를 깎아주기나 하면서 그러면서 또 10억 초를 낭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 뭐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또 뭐 몇천만 초를 낭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쫙 늘어놓죠. 그렇게 되게 막 많이 하니까, 많이 큰 숫자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독일어를 읽으면 여기 또그 숫자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숫자 발음이 그 알파벳으로 적혀 아, 있어요, 진짜요? 숫자들이. 네. 그래서 그한그그 줄이 다 숫자라서 보고 있어. 되게 어지러워요. 되게 헷갈려 그게. 아, 그렇구나. 네. 이런 또그 매력이 있구나. 거울에 이렇게 적었다라고는 숫자로 딱 나와 있는데 말을 하는 거는 알파벳으로 다 적혀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읽고 있어요. 진짜 어지러워요, 여기가. 그러니까 독일어로 아이스 바이 드라이 뭐 이런 식으로 다쭉 적혀 있다는 거죠. 네, 여기 간단히 하나를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재밌겠다. 간단히 독일어로. 보면 27 Millionen 500 94,000 Sekunden이라고 적혔거든요. 네. 이걸 몇초죠 그게? 지금 한줄 다, 한 줄이에요, 이게 숫자만. 아, 그게 다 써있는 그한 줄로 그냥 쑥 써있는 거라고요 그게? 네, 한 줄로 이렇게 숫자가 알파벳으로 다 적혀있어요. 그게 또 되게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머리 아파요. 와,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도 압박을 느끼게끔 그렇게 써놨었군요. 미하엘 엔데는. 네, 보면서도 가치 속게 야,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마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숫자로 써있을 거예요, 한국어로는. 아, 그래요? 네. 대신 마지막에 0초로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네. 위해서 저축한 시간은 0초입니다. 이게 이제 계산 결론이잖아요. 그거는 0초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0이 여러 개. 0이 한 네, 10, 영이 지금. 예, 0이 한 10개 막 이렇게 쭉 있는 수로 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그 시간을 그러니까 저축해라 라는 거죠. 앞으로 네, 시작을 그쵸. 네, 앞으로 이제 그 미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시간 저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저축하겠다고 그냥 의식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낭비를 하지 않고 네. 진짜 필요한 것만 해라. 딱 필요한 그렇게. 것만. 네. 그러니까 식사도 그냥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지 말고 그냥 살기 위해서만 네. 먹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자네들이 일만 해요. 진짜. 그 방금 말했던 배포하라고 제도 다 보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모모를 구하러 갈 모모가 잡혀 있다고 들고 10만 시간인가 내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도 진짜 그 아까 했던 말랑 하나 안 어울리게 진짜 빠르게 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포 할아버지가 제일 마지막 타겟이잖아요. 원래는 네. 이 사람은 제일 안 당해가지고. 그 근데 모모가 미리 말씀해 줬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처음은 안 속으라 했는데 모모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모모를 잡고 있다 하고 구하려면은 10만 시간을 모아라 라고 네, 그 협박을 했어 그쵸, 그쵸. 신사들이. 그러니까 배포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본인이 저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빚을 갚는다는 느낌으로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네. 되게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온갖 방법들이 네, 그리고... 다 나오죠.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랑 뭐 되게 우울한 걸 파고 들어간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설의 구조를 보면은 되게 단순한 게 맨 처음에는 모모와 행복한 사람들. 네. 그 동네에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좋아 보이는 동네. 뭐 이렇게 그 잘 어울리는 사람들. 뭐 모모가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주변에 아이들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배포 할아버지랑 친하고 뭐 지지 아저씨랑 친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막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 단계가 이제 그 회색 놈들이 등장하는 단계. 그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네. 정말 이제 이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리죠.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 네. 버리고 모모가 그때 사라지죠. 네. 네. 이제 그 거북이랑 같이 호라 마이스터 호라는 그렇죠. 찾으러 가는 마이스터 호라. 네, 마이스터 호라라고 적혀있어요. 네, 호라 박사라고 이제 그 한국어로는 박사님이요. 네, 마이스터라고 하네요. 오, 그렇구나. 네, 마이스터라고. 네,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책 전개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처음에는 묘사되는 게 다 아무도 없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돈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모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중에 회색 신사들이 모이면서 돈은 잘 버는데 맞아 맞아 불행하게 뭐 불행하게 나와요. 아 맞아 맞아. 그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서로 반대되도록 만드는 게 오 맞아 맞아 완전 대조가 되게 맞아.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삶의 질은 올라갔어요. 잘 보면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잘 보면 교육적이게 뭐,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배포 할아버지도 동네를 더 열심히 쓸고 다녀서 더 청결해졌을 네. 거고요. 동네는. 그리고 네, 그쵸. 그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제 기기. 그 지지 네. 지지 아저씨는 나중에 이제 뭐 TV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진짜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TV 나오려고 근데 진짜 사람들도 관객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회색 신사들한테 다들 세뇌처럼 돼서 맞아요. 지지가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도 모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지지가 기기가 원래 그러니까 지지가 네. 원래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매번 새로웠죠. 네, 매번 새로운 진짜요. 얘기를 꾸며내고 막 되게 막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뭐 약간 허풍이 엄청나게 섞여 있긴 해도 이야기 자체는 항상 네. 새로웠고 그리고 그 기기가 그러니까 모모 전용으로 만든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책에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약간 이 사람 약간 좀 사상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모모를 좀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모모 전용으로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모모가 너무 잘 들어주니까 네. 그 모모 전용으로 만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모모랑 얘기할 때 판타지가 되게 넘쳐난다고 또 적혀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모모가 너무 들어주니까 이 기기가 영감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듣는 네, 사람을 보면서 맞아.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고갈돼 버리죠. 맨날 떠들어야 되니까. 네, 네,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잘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 맞아.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뭐 매번 같은 얘기하고.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19금 얘기도 하고. 네. 이제 막 별의별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했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죠. 막 막장 얘기 막 하고 막 별의별 얘기 네. 이제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지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이거를 고발해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회색 네, 중간쯤에 네, 중간쯤에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졌으니까 언제 TV 나올 때 이제 한번 빵 터트려 볼까? 이렇게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한번 네. 사실 여러분 회색 존재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릴까? 하지만 이제 그러면 너 폭삭 망할 거야라고 이렇게 딱 협박받고 그 네. 좌절해 버리죠. 네, 그쵸. 네. 근데 전 솔직히 모모를 읽을 때 마지막 쪽이 이해가 잘안 갔어요. 마지막 쪽그 어떤 내용이죠? 마지막 쪽이 너무 판타지스럽게 돼요. 그 허라 박사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시간을 멈추고 갑자기 시간을 멈춰서 꽃을 찾으라고 해요. 시간 꽃을. 그걸 찾아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거기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그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시간을 멈춰서 그 회색 신사들이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솔직히 굳이 꽃이 안 풀어지고 멈추기만 해도 사람들이 없어질 텐데 왜안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여기 좀 설득력 있게 묘사는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3, 그러니까 이제 2부가 이제 회색 신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이제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 모모가 본격적으로 시간을 구하는 여정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모모가 어디 갔냐라고 하면은 이 호라 박사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호라 모모만 박사가 면역이야. 시 아 모모만 모모가 네네. 그거일까요? 모모가 그 차분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 회색 신사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모모한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모모한테도 장난감 같은 걸로 넘어오게 하려고 해요. 아 맞아 맞아. 그 장난감 가지고 모모 친구들을 다 꼬시잖아요, 회색 신사들이. 그러니까 네, 저는 모모만. 그거 보면서 좀 스마트폰을 생각났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 요즘 회색 신사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이걸 다시 썼으면은 이거 100이면 네. 100 스마트폰 좋겠다 애들한테. 네. 다 넘어갔겠죠, 그러면 애들이 또. 예. 네, 그러니까 되게 뭐뭐 좋잖아. 그 원래는 애들이 되게 그좀 그러니까 낡은 장난감 들고 나오거든요. 그 장난감 같지도 않은 네. 것들. 뭐그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라디오. 뭐 그런 아, 거. 네, 그쵸. 그런 거 들고 나오는데 나중엔 얘네들이 되게 그 화려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장난감에 푹 네, 빠져가지고. 그럼. 근데 그것도 되게 아이들 상처를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처음에 그 부모님이 더 이상 아, 나랑 시간을 안 보낸다라고 맞아, 힘들어하고 맞아. 있는데 그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수 있게 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애들을 통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애들은 이제 장난감에 푹 빠지게끔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모모한테는 그게 안 먹히죠. 모모한테만은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거북이랑 같이, 시간의 끝으로 도망간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북이가 미래를 볼수 있는 거북이 맞아, 맞아. 같아서, 카시오페이아. 네. 네. 그래서 그 거북이가 그 거북이 등껍질에 글자가 나타나면 이제 그게 대화하는 거죠. 네, 예. 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같이 안 들키고 호라 박사님한테 도망을 가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호라 박사님한 하고 좀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이 인간 세계 1년이었던 거죠. 네, 1년 동안 그때 사라져 있어서 네. 베프 할아버지도 지금. 그쵸. 그 사이에 이제 동네가 완전히 망했죠. 네. 영적으로 망했죠. 네, 성공은 했는데 세상에 성공을 했.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호라 박사랑,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 훔쳐가는 놈들이, 회색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제 호라 박사 그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얘네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네, 그래요. 시간 내놓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짜 상식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타지가 이제 네. 펼쳐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모모가 시간을 구하죠. 근데 전에까지는 솔직히 그나마 현실적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너무 판타지가 돼버리니까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거 미하일 엔데도 이거 수습 못한 거 아닌가?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이게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호라박사 작전은 일단 시간을 멈춰. 네. 그러면은 그 회색 신사들의 정체 자체가 걔네들도 일종의 시간이라는 거죠. 걔네 대신 걔네들은 썩은 시간, 망한 시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 그러니까 네, 걔네도 시간이기 낭비이네요. 때문에 걔네가 이제 태워 없앨 시간이 없으면은 걔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네, 네네. 다른 근데 시간을 통해서 그쵸.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간을 훔쳐가지고 살아가는데 훔칠 시간이 없으니까 걔네도 살수 없을 거다.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네. 문제는 오랫동안 멈추면 안 돼. 오랫동안 멈추면은 아예 시간이 멈춰서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동안. 딱한 시간 동안. 그래서 그한 시간이 이제 이렇게 꽃한 송이치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모모가 딱 네, 꼭꽃한 송이 딱 들고 그 이제 시간 저축은행까지 가가지고 거기 감금돼 있는 훔쳐져 있는 시간을 딱 열어가지고 딱 구해내면 그러면 끝. 그러면 이제 다 구해지는 거고,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이제 호라 박사님이 못 깨어나고 못 깨어나고 이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네. 근데 그 시간을 멈춰있는 동안 그 담배 시간을 뺏기 위해서 다 싸우는 걸로 나와요. 네네. 그때 거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왜 그냥 멈추면 다 죽을 텐데 왜 애초에 안 멈췄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호라 박사가 한번 멈추면 두번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불가능한 걸로 나와요. 이 책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한 번, 그러니까 이게 호라 박사가 멈추는 방법이 잠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라 박사님이 잠을 자면은 잠들면은. 이제 시간 관리자가 잠을 자니까 시간 전체가 멈추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네. 박사님이 근데 자는데 그한번 잠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면은 그냥 그 세상이 망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잠들면 그 안 되는 한 사람이 시간 꽃, 딱한 시간 한 동안. 시간 꽃, 그걸 네, 다 그쵸. 쓰기 전에 부출해야 돼요. 네, 그쵸. 다시 그걸 해결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호라 박사님이 다시 깨어나서 이걸 할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니까 잠들어서 회색 신사들을 좀 수로 줄여놔도 그 회색 신사들 거기 금고에 시간 막 몇백만 년어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색 신사들은 농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아, 근데 거기서 두 명밖에 안 남았다고 묘사가 나와요. 맞아. 걔네들 왜 그러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두 명 그러니까. 정도 남은 쫓아오다가 전 근데 갑자기 그 시간을 풀어놨다고 활동을 멈추는 것도 갑자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뭐그 이제 호라박사 작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HD님인데 왜 네. 이렇게 무식하게 작전을 짜지? 자, 네.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호라박사님이 전에 그 작전을 할수 없었던 이유는 모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 그 시간을 구해줄 그쵸? 약간 자기를 깨워줄 사람이 더. 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시간을 멈춰놨는데 믿을 네. 만한 사람이 작전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잠자고 있는 거니까 작전을 수행해서 딱 자기를 다시 깨우는 것까지 성공을 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 없이 그냥 자마자 딱 깬다. 일단 깰 아, 수도 없는 그러면. 사람이고, 네. 그냥 잠자는 거 말고는 이제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못했던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근데 솔직히 작전이다. 그쵸? 이게 호라 박사를 변호하는 제 해석이에요. 아, 네, 말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뒷부분 너무 판타지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네, 앞쪽은 너무 현실적이고 현실 비판하는데 네. 뒤쪽은 너무 동화처럼 되니까 진짜 동화가 돼버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뒷부분은 진짜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아니고, 뒷부분은 갑자기, 좀 너무 판타지로 쫙 빠지긴 하는데, 뭐 그게 나름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네, 재미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사실 좀 읽고 나서 건질 건 막상 없는. 네, 뭔가 갑자기 좀 뜬금없는 게 많긴 해요. 갑자기 거북이가 나타나고, 갑자기 어디로 데려가고 그러게 솔직히 좀 갑자기 나오는 게좀 많아요, 책에. 그쵸.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모모가 랩넌트 아닌가. 아, 네, 그쵸. 네. 본부가 진정한 랩던트고. 네. 모모가 그리고 네. 여기 허라 박사님이 책에서는 너무 신처럼 나와요. 아, 맞아요, 뭐 맞아요. 되게 완전 신이에요. 지혜롭고 되게 신처럼 시간을 조절을 관리하고 또그 모모를 바로 찾았잖아요. 특별하다고 바로 찾아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찾아냈죠, 바로.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너무 신처럼 신격화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 시간의 신에 가까워요, 거의. 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뭐, 애초에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니까, 그 시간의 경계에 산다고, 시간의 끝에 산다고 뭐 이렇게 맞아요, 나와 맞아요. 있는데. 그니까,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언제나 없는 거리에 네.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집에 살아요. 그거 거기서부터 살짝 네.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묘사할 때 무소불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무소불위가 아, 아니요, 아니지. 그런 건 아, 무소불위가 아니지. 무소불위는 잘못된 표현이고 무소불위는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거고. 아. 제가 지금 지금 순간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삐끗했어요. 잘못된 사자성어를 썼어요. 무소불위는 막 나폴레옹 이런 거 마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런 걸 쓰는 표현이고요. 램디는 사실 지적인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H님 만나면 안 그래요. 램너트 노이즈부터 살짝 예. 환한기를 보이시는데. 그때부터 하락세예요, 제가. 좀 지적으로 좀 하락세에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다음 도토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소불위가 아니라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든 없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네.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라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은 우리의 모든 차원에 관여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무소부재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자성어로 무소부재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무소부재를 이제 집주소 같은 걸로 풀어 쓴게 언제나 없는 거리에 위치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근데 그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디도 없는데 그곳에 간다는 게 그렇죠. 거기 너무.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호라 박사가 직접 불렀다. 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모가 호라 박사랑 만난 게그 만남이 이제 회색 신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만나면 자신이 자기들이 잘못될 걸 아니까. 그쵸. 그러니까 호라 박사,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모는 자기들한테 굴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네. 호라 박사까지 만나면은 대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 이제 네. 그런 이제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네. 만나니까 진짜 만나니까. 없어졌잖아요. 바로. 그렇죠. 진짜 만나니까 끝장이 나버렸죠. 걱정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묘사 자체는 되게 인간적이지만은, 이제, 그냥 비유를 하긴 하면은, 하긴. 딱 랩런트 아닌가? 네, 그쵸. 랩런트가 하나님을 거의 만나는 순간, 사탄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랩런트. 네, 약간 모모가 랩런트의 모델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모모 너무 좋아했던 게, 모모가 가진 능력? 좀 듣는 능력이잖아요. 네. 네. 저도 듣는 거 잘하고 싶거든요. 듣는 걸잘 못하세요? H님이 보기엔 어떠세요? 램디님이 뭔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져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주고 싶고 뭔가 답을 해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매번. 맞아요. 네. 제가 똑똑한 건 그래서 사실이 듣기. 아닌데, 뭔가 해결해 주고 그래서 싶은 건 듣기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있는 건 살짝 힘들어 하시는 것 맞아요. 모모처럼 되는 건 같아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네, 그 사실 다 램디님처럼 듣고만 듣기는 힘들죠. 그쵸. 네. H님 스스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듣고만 있으면은 듣고만 있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할때 진짜 아무 말 없이 뭐 듣고만 있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이 싸우면서 왔어 오면은 솔직히 사람은 잘잘못을 따지거나 뭐 해결을 시켜주거나 화해를 시키거나 그렇지 모모처럼 듣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모모가 확실히 능력이 특별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던 게, H님이 이야기했던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저거를 해결해 줘야지 뭔가 내가 내 몫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예. 네. 그리고 그런 게 들면 이제 못 기다리죠. 네, 그렇죠. 내가 내 얘기를 해야죠. 네. 내가 내 밥값을 해야지. 더 모모보다는 약간 지지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모모가 가진 능력이 참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모모가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모모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상대가 답을 찾아요. 네, 혼자 얘기하다가 혼자 막 깨닫고. 네. 저는 랩런트로서 이거를 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 답을 얻지 못하면 방황하니까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뭔가 해결되는, 상대방의 감정이 해소되는 거는 상대방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래서 네. 저도 항상 조언을 구하고 싶고 뭐 도움을 구하고 싶고.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내가 지금 듣기를 시도해 봤는데 오디오가 아, 멈춰 그런가? 버리네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다른 문 사람 조언이 필요해서 네. 저 말하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문장이 안 끝난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랩너드 보이스 방송에서는 오디오가 네.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아, 네. 무조건 가운데가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편집이 돼. 저도 방금 말을 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네, 랜디님이 지금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길 기다렸는데, 중간에 아무 튕긴 말 줄 없으시더라고요. 알고. 저도 인터넷 없이 갑자기 안된줄 알았어. 이게 그러니까 아. 서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방송은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 네, 말을 예콤님하고 포럼할 하는지 안 때도 하는지 뭐 맞아요, 맞아. 네 예콤님하고 포럼할 때도 진짜 아니 중간에 상대방의 말이 없으면은 그한 3, 4초? 이게 엄청나게 좀 공포의 시간인 거예요. 뭐지? 끊긴 건지 진짜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누가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 이제 또 지금처럼 오디오 겹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오늘 저희 눈치 게임 실패예요. 네 지금 아 이제 오디오 제가 겹치면은 눈치가 아 나중에 어떻게 하지? 네 까지 해서 제가 눈치가 되게 없어서 말을 할지 안 할지 해야 될지 안 할지 안 해야 될지 지난번에 랩런트 노이즈처럼 하시면 몰라. 됩니다. 네 매우 눈치가 어 좋았어요. 노이즈처럼은 안 네.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상한 소리 말할 것 같아서. 입실로님 있어야 된다. 네. 네, 오늘 잘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조금 뜬금없이 1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H님하고 방송 녹음을 2시간 반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1, 2부를 나누는 타이밍을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조금 주제가 나뉘는 부분에서 급하게 자르고 제가 이렇게 후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H님과의 모모 포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랩런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H님과 램디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영적인 관점으로 포럼이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H님도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집니다.